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서거 다섯 돌세 점에서 마자르 노동당 위원장과 이탈리아 변증법적 유물론 무신론자들의 조직 위원장인 자주와 주권을 위한 선군사상연구 이탈리아 위원회 위원장이 11월 24일과 25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